합니다. 당신 바를 생각합니다. 비바람 불고 오든 몰아쳐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. 행복합니다. 당신 만나서 이 세상이 모두 내 거야. 달도 많고 말도 많지만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.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는 예쁜 하늘 아래 오직